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제1본 조선청년동맹 대표단 성원들이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단장인 김영주 제1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성원들은 회견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충정의 대회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운명의 젖줄기로 삼고 자라난 새 세대들답게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 제1조선 청년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